성동원 국회 선윤단 야영소에서 한북도 북부 피해 지역 학생 선윤들을 위한 야영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한북도 북부 피해 지역 학생 선윤들을 위한 성동원 국회 선윤단 야영소 야영시장 모임이 3일에 진행됐습니다. 성동원 국제 선윤단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대본스님과 김종일 대본스님의 동상이 전체 야영생들과 교직원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야영생들, 교직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야영 시작을 알리는 신호나 팔소리가 울리고 야영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피해 지역 학생 선윤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빗길세라 다시만 손길로 보살피시며 야영소로 불러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진정 온 나라 아이들의 친아버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야영생들을 위한 성동원 국제선윤단 야영소 교직원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